그대에게 난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. 그대 나의 어디가 좋아서 날 사랑하는지. 이젠 그대가 말할 차례야. 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던 건 어땠었니? 그저 내 사람이라 생각했어. 시작.